뻥심했던 마음은 이제 깨서 보니까 보이니 노래를 나중에 돌아볼 때도 후리타지 않게 지금을 진하게 칠라는 법도 빨리 알고 싶어 벌써 알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도 시간 못하고 있지만 같이 탔던 차에 보면 참 우박가처럼 주고 모두 다르까 나가 blur 움직일 뻔라 어느새 우리도 차의 속도 따라갔나 봐 사실 근데 아직 그대로 멈춘 듯해 in the past 그때가 늘 내겐 그대로 hope it never fades out 시선 각자만의 길로만 가다 보면 시선이 닿겠지 언젠간 전망 속이라도 서로의 목소리 닿겠지 우린 내 그렇게 서로를 걱정하게 되겠지 기억해 we are in touch 내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언제나 함께였던 우리가 용기가 없어 전하지 못했던 말 이거 하나만 있지만 아주 먼 어느 밤 너를 위로할 별 하나 아마 나일 거야 우리가 아닌 누구도 이해 못할 크기로 넌 존재해 내 마음에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데려다 줄게 널 두드려 줄게 널 돌고 돌아 추억아닌 기억이 될걸 알고 있어 남아있는 미안함과 아쉬움 밤낮 익숙지 못해 느꼈던 그리움 yeah. 아노 시간이 말해주길 You know get gonna be 따라서 우린 또 누군가의 꿈이었고 우리 서로를 don't forget 언제나 너의 곁에 있다는 걸 You must know that 가끔은 생각해 현실이 꿈일 때 우릴 위해 항상 웃던 갈매기가 걱정돼 같은 배 타도 혼자 다른 바다라는 게 어차피 계정돼 갈등에 기댈 등 되어줄 거니 yeah. This is fate and it's a fact 너무 힘들 땐 네 초록빛이 돼줄게 내 기쁜 맘에 깊게 간직한단 말이 Feel like what we gon' stay 내가 했던 날 기억나 오래전 매일 밤 나의 꿈에 본 아침판 이제 나는 너야 지나고 보니 어렸던 그땐 처음 커보였던 네 모습이 내 힘이 돼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I'll be your home. About to depart home if I ever get lost 지는 않으려고 하겠지만 I'ma call back 부르는 내 손을 잊지 말고 언제든 멋있든 하던 대로 hope we always feel like